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24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사용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안나가 대학에서 수즈키 교수님의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제24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사용하지 마십시오. 今日はここまでです。 来週の月曜日に試験をします。 ノー! 先生! 辞書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いいえ、ダメです。 使わないでください。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はい、今日はここまでです。 来週の月曜日に試験をします。 ノー! 先生! 辞書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いいえ、ダメです。 使わないでください。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수즈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はい、今日はここまでです。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はい는 네, 란 뜻인데요. 주로 긍정이나 호명받았을 때 답으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교는 오늘이란 뜻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고코마데는 여기까지이란 뜻이고요. 고코 여기에 조사 마데까지가 붙은 표현입니다.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수즈키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来週の月曜日に試験をします。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来週는 다음 주란 뜻이고요. の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月曜日는 월요일이란 뜻이고요. 니는 때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来週の月曜日に 다음 주 월요일에 란 의미가 되죠. 試験은 시험이란 뜻이고요. 오 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します는 합니다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시행をします로 시험을 칩니다란 의미가 됩니다. 시행은 테스트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나가 수즈키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 辞書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선생님, 사전을 사용해도 좋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선생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성을 붙여서 스즈키 센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상한가요? 네, 일본에서는 보통 공적인 자리에서는 성을 부릅니다. 직장에서도 성을 사용하죠. 지쇼는 사전이란 뜻이고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使って는 使います. 사용합니다의 태형입니다. 동사의 태형에 もいいですか? 해도 좋습니까? 를 붙여서 어떤 동작을 해도 좋은지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使ってもいいですか? 는 사용해도 좋습니까? 라는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수즈키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いいえ、ダメです. 아니요, 안 됩니다. 라는 뜻인데요. いいえ는 아니요. 라는 뜻입니다. ダメ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남의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반말 표현이니까요. 선생님이나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즈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使わない는 사용하지 않는다란 뜻으로 使いません. 사용하지 않습니다를 친근한 사이에 쓰는 표현입니다. 使いません은 使います. 사용합니다의 부정형이었죠? 그렇습니다. 使わない는 나이로 끝나기 때문에 나이형 동사였죠? 네, 그렇죠. 이 나이형에 네 くださいを 붙이면 금지의 표현이 됩니다.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사용하지 마십시오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함께 연습해 볼까요? 使わないでください. 使わないでください. 네, 그럼 제24과 대화 내용 다시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사용하지 마십시오. 今日はここまでです。 来週の月曜日に試験をします。 ノー! 先生, 辞書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いいえ, ダメです。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까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금지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동사의 나이형에 でください를 붙이는 ないでください. 마십시오는 금지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가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行きます. 갑니다의 나이형은 行かない. 입니다. 여기에 네 쿠다사이를 붙여서 行かないでください. 가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한편 제22과에서 배운 동사의 태형에 は行けません을 붙이는 手はいけません. 해서는 안 됩니다는 강한 금지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는 行ってはいけません이라고 합니다. 대화 이케마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나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를 줄 때 사용합니다. 1번인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나이데 쿠다사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에 나왔던 다메데스 안 됩니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할 때 사용하는 강한 금지의 표현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할 때 편리한 표현을 소개해드리죠. それはちょっと 그건 좀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죠.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불만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는 뭔가 정말 불평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잘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을 나타내는 말을 소개해드리죠. 今日は忙しいのに 予定詰まってるし そんな急に言われても無理だよ. 無理だって. 네, 이 말은 불평불만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모양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모습도 부츠부츠입니다. 네, 투덜투덜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부부와 부츠부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다음 주는 시험이야. 시험에서는 볼펜이 아니라 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하라고 하네. 빨리 준비해야겠어. 네. 제24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使わないでください. 사용하지 마십시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안나의 대학 생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